소중해 마음껏 안아보지도 못했던 누구에게나 흔한 행복 한 번도 준 적이 없었어 맘 놓고 웃어본 적도 없는 그대 사랑합니다 내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함께 울고 웃어주던 그댈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건 모두 내주고 싶어 안녕 내 사랑